조선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성중앙기관들에서는 정구를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에 일꾼들부터가 앞장에 서서 휴식시간을 비롯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구 경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곳들에 꾸려진 체육시설들에서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명절날과 휴식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배구와 농구, 탁구, 바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경기들을 진행하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있습니다. 량강도 삼지연구를 비롯한 각지에서도 체육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대중체육경기들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